아니야? 어. 아. 카운트다운? 이제 어, 시작한다고? 카운트다운. 아. 카운트다운이었어. 아. 뭐 해요? 시작하면 돼요? 네. 할게요. 어차피 앞에는 나중에 자를 거잖아요. 뭐 자를... 지금 쓰다 떨고 난장판 부리는 거. 그래 뭐 난장판까지는 아니잖아요. 안 잘라도 이거 나중에 막 그냥 조금 뭐, 많이 하면은 어. 이거 네. 살려뒀다가 그렇게, 나중에. 그러겠다. 그래요. 그럼 인사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군입니다. 준씨입니다. 펜펜입니다. 네. 저희는 스스로 영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팟, 모든 팟캐스트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색해하고. 맞아요. 처음이니까 그쵸? 어색하게. 저희가 저번에 프로토타입 같은 녹음을 해봤는데 스튜디오를 네. 빌렸죠. 결국 우리의 결정은. 네. 좋네요. 시원하고. 네. 에어컨도 있고. 신기하네요. 팟빵. 오늘 그래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특히 먼저 기본적으로 좀 영화를 주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각자가 파는 저희가 이것저것 좀 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각자가 자기가 파는 것들을 영업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영업하고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주제 혹은 첫 영화는 뭐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두둥. 되겠습니다. 분노의 도로라고 하니까 되게 맞아요. 없어 방, 보이지 않아요? 방화 같아요. 영어 영어 제목은 이제 퓨리 로드였죠. 어. 퓨리 로드. 아, 그, 사대주의 안 돼 이거. 근데 그렇다고 매드맥스 퓨리 로드라고 개봉했어도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뭐냐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뭐 분노의 도로 정도면 분노의 질주에 약간 적당히. 유명세를 상대적으로 좀 이용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틀린 번역도 네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사실 뭐 직역이죠 뭐. 네. 거기서 그 영화상에서의 그 니콜라스 오틀 역할을 맡은 그 친구도 이제 나는 분노의 도로에서 죽을 거야라는 어, 대사 어, 자막으로 맞아. 깔리잖아요. 어, 맞아, 맞아. I die to 뭐 퓨리 로드 이러는데 그게 분노의 도로라고. 이게 맞아.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렇죠. 어. 그러게요. 이거 극장에서 세 번 이상 보신 분 있으세요? 저요. 저는 저도 두 번 봤습니다. 세 번. 올해에 그 메가박스에서 그 시네마 리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아~ 2015년에 좋았던 영화들 한번 다시 다 돌려 산 적 있어요. 이제 21편 정도 거기에 이제 뭐 위플래시도 있었고 뭐 스파이 브릿지도 있었고 거기에 매드맥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더 봤죠. 그리고 되게 예,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개봉했을 때 이제 두 번을 보고 올해 한 번 더 보고 블루레이로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 보고. 블루레이로 네네네네. 저는 극장에서 한 네 번 본 것 같은데 오. 첫날 봤을 때 보고 그날 저녁에 또 봤어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울고 있었어 내가. 나도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 어, 진짜 아, 산, 역사의 산증인들 눈물 인증들 이 슬픈 영화가 아닌데 맞아요 네. 슬픈 영화가 아닌데 이상하게 영화가 끝날 때 울컥하는 게 있어요. 어 맞아 네. 그 진짜 딱 끝나고 되게 그 엔딩에서 엄청 고조된 다음에 완전 암전되고 소리 네. 다 사라진 다음에 문구가 뜨잖아. 아, 나 또 소름 돋았어. 문구가 딱 뜨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약간 그 전에 이제 엔딩을 말해도 되나? 뭐 이게 사실 다 아시는 네, 영화 뭐 아닐까 싶어요. 엔딩에 이제 어쨌든 이제 퓨리오사랑 맥스가 이제 눈빛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딱 근데 이제 딱 그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에 이제 아 영화가 끝났구나라는 그 어떤 감이 오면 오는 맞아요. 동시에 이제 그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쫄려들죠. 네 오는 느낌이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게 막 진짜 쏟아지듯이 이렇게 왈칵 나오더라고요. 흘렀어요. 다 마지막에서 우셨네. 저는 막 자동차 전투씬 막 이런 데서 울고 막 그때 찡하기만 했어요. 그냥 네. 그리고 워보이 그때. 저 그 아 우리 너무 갑자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네. 지금 너무 난리 났어. 흥분했어요. 네. 저희 주제를 정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그쵸. 제가 이제 처음에 레이드 얘기도 했었고 액션 영화를 좀 해보고 싶고 네. 공포 영화도 하고 이렇게 네. 하다가 제가 이제 레이드를 던졌는데 레이드를 뭐 안 보신 분들 듣고 이러다가 야 그러면은 우리 액션 영화면은 매드맥스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네. 저희 동시에 다 그죠. 그러니까 아, 매드맥스 그거다. 셋이서 좋다. 정말 다 같이. 열광 열성을 다해 떠들 수 있는 그런 네. 영화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제발 제발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사정하고 싶은 그런 영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뭐가요? 안 보신 분이 있을라나? 그러면 1000만 관객이 일단 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그건 네. 아니었죠. 뭐 네. 엄청난 흥행을 하진 못했죠. 근데 사실 네. 네. 주변에서는 약간 취향을 좀 타더라고요. 네, 탔어요. 내가 영업했던 형님 중에 한 명은 너무 별로였다고. 오,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아 그런 애라고 할 수 있는데 별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은 사막 이런 황무지 이런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 걸 안 좋아하시면 그럴만하네요. 네. 계속 거기서 너무 지루했다고. 네. 아, 그렇구나. 힘들었다고요. 내적 갈증이 있으신 분이 스프라이트 샤워 좀 하셔야죠. 저희 그래서 대충 저희끼리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던져봤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좀 뭐 비주얼적인 측면이나 뭐 사운드나 뭐 스토리적인 부분이라거나 이제 뭐 영화 좀 외적인 부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비하인드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들이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좀 순서대로 네.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모여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비주얼을 먼저 해볼까요? 뭐 어떻게? 네. 비주얼은 사실 너무 완벽해서. 이게 완벽하다는 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아까 사막을 뭐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런 배경이 막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혹할 만한 그런 시각적인 소재는 아니잖아요. 사막의 배경에 그쵸. 뭐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영화가 화려하다는 느낌은 그러니까 네. 소위 이제 요즘 뭐 요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액션 영화의 그런 부분들 했을 때 되게 엄청 화려하고 막 편집이 되게 빠르고 막 사실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네. 물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훌륭하지 있고 박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편집을 되게 잘게 쪼개고 카메라 막 흔들어대고 사실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색감도 엄청 화려하거나 막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흑백 영화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쵸. 그 사막의 색깔이랑 자동차들의 색깔이 되게 일관된 톤을 유지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조지 밀러 감독 인터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감독이 생각하는 베스트는 흑백 영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블루레이도 흑백 버전이 실린다라는 얘기들이 꽤 있었고 네, 결국 안 실렸죠. 아 이번에 뭐 독일 버전에 새로 수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재출시가 가능할지 또 사기 되겠네 진짜. 아니면 그냥 사실 아쉬우면은 테레비 자기 테레비에 흑백 모드 켜놓고 이제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그렇게 뭐 그 콘스탄틴을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네. 사실상 우리가 보통 흑백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흑백만 해서 색을 빼는 게 아니고 뭐 마더나 이제 미스트 같은 경우도 흑백 버전은 그건 실제로 있잖아요. 블루레이도 실려 있고 완전히 이제 마스터링을 새로 해버리니까 칼라 버전과 흑백 네. 버전 완전 다른 판본이잖아요. 묘하게 이제 콘트라스트나 이런 것들을 바꾸죠. 네, 감독의 의도대로 또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쵸, 그쵸.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화려한 영화는 아닌데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되게 화려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글쎄. 질문을 던지신 건가요 저희한테?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화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색채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눈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영화 자체가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사람의 눈길을 계속 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한 최근에 이번에 이제 한번 녹음을 하기 전에 다시 보면서도 되게 여러 번 본 영화인데도 계속 이제 장면마다 눈길을 뗄 수 없는 맞아요.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요소요소가 되게 꽉 차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게 막 난잡하거나 막 이렇게 부산스러운 게 아니고 각자 있어야 될 위치들에 있고 네.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색감이나 이런 걸 봤다면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소품들을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분장을 보게 되고 의상을 보게 되고 이렇게 다 너무 꽉꽉꽉꽉 차 있고 이게 그렇다고 그런 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얘가 왜 이 옷을 입었고 이런 거 뭐 왜 차의 내부 디자인 이런 걸 설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스토리들이 다 있다는 걸 또 자세히 보면 또 보이니까 지루할 틈이 사실 없죠. 되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야기 자체는 단순하지만 맞죠. 너무 단순하죠. 뜯어볼 곳은 굉장히 많은. 너무너무 많죠. 네. 또 감독이 또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야 흑백 버전이 베스트인데 근데 대체로 이제 흑백은 이제 예술 영화를 위한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상업 영화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원래 마더도 원래 흑백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해서 블루레이를 통해서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 나머지 방법은 이제 컬러를 다 빼고 만든다는 네.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황토색 이런 부분들 좀 강조 그 대체로 그렇게 좀 깔려 있고 중간 중간에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액션이 보통 시작되기 전에 막 엄청 질주하다 갑자기 화면 그 전체적으로 톤이 확 느려지면서 되게 천천히 그 신호탄이라고 하나 이제 폭죽 같이 쏘는 그거 쏠 때 되게 조용한 다음에 팡팡팡 터져 그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팡팡 터지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때 뭔가 저는 되게 시각적 쾌감이 되게 와요. 이게 결국 리듬감의 문제인 것도 있고 이제 시작될 거고 한번 숨을 탁 죽였다가 뭐 내가 무릎을 꿇는 거는 더 높게 뛰어오르기 위함이야 약간 이런 것처럼 팡팡팡 뛰면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되돌아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너네 긴장해 지금부터 액션 시작할 거야 약간 그쵸.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되게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근데 게, 그게 되게 진부하게 느껴질 진부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것도 되게 맞아요. 재밌었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흑백 옛날 흑백 영화들도 고전 흑백 영화들도 그러니까 신별로 그러니까 필름에 색을 입혀서 그러니까 단색이지만 그러니까 흑백이지만 막 노란 톤의 시퀀스가 있다거나 빨간 톤의 시퀀스가 있다거나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매드맥스도 약간 초반에 이제 그런 약간 붉은 톤, 천별색의 톤에서 또 나중에 밤이 되면 화면이 굉장히 파래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약간 고전 흑백 영화의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선 그런 식으로 톤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장면을 또 낮에 찍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낮에 찍어서 이제 그 나이트 뭐라고 하죠? 있는데 어쨌든 낮에 찍고 색 보정해서 밤 장면으로 바꾸는 베테랑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묘한 톤이 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밤에 찍는 거랑 다르게 뭐 촬영상의 그렇죠. 일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밤에 찍었다고 하기에는 화면에 노이즈가 거의 없었으니까 너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톤이 좀 일관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기타리스트라고 해야 하나 빨간 내복을 입은 네. 기타리스트 그 사람이 되게 사나이. 인상적 허, 맞아요. 그 되게 빨간 혼자 빨간색이잖아요. 그쵸? 불 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지?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근데 실제로 주변에 영화 보신 분들도 그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 조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왜일까? 저걸 보면서 매드맥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걸로 좀 그 사람으로 대변된다는 얘기도 많았고 미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제 영화에서 좀 상징적인 어떤 근데 그 영화의 정서를 되게 결정하는 네. 캐릭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응축돼 있는 느낌. 그 캐릭터가 뜬금없지가 않아요. 맞아요. 사실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음악의 역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전쟁 때.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쵸.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어떤 둥둥둥둥. 그런 네. 북두치고 맞아요. 그런 음악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쵸, 그쵸. 그 시대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이제 약간 좀 딴 얘기지만 항상 이제 시대는 어떤 아이돌을 필요로 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기 진작도 있을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비판 어쨌든 좀 트집을 잡았던 부분이 야 저렇게 뭐 석유도 없고 다 망한 시대에 저 솔직히 낭비 아니냐 저게 현실성이 있냐라고 하지만 이제 이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도 사람들 하나 미를 찾고 그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쵸. 그 안에서 또 하고 실제로 이제 소품들 같은 경우를 뭐 트래시 아티스트라고 이제 쓰레기 가지고 예술품 만드는 사람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차에 있는 것들을 다 맞아요. 소품들을 다 쓰레기 주워 가지고 만드는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한 부분들도 있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 맞아요. 해골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만들어서 붙이고 네, 인형 얼굴 붙어 있고 맞아 맞아. 근데 진짜 그 기타 그 부분이 되게 저 되게 능축했다라는 느낌이 정말 드는 게 처음에 이제 영화 보면 이제 차 뒤부터 이제 북치는 걸 쭉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쭉 보여서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쭉 하다가 넘어가면 이제 그 빨간 내복이 보이고 기타 소리가 쫙쫙쫙 깔리고 진짜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무슨 약간 사슬에 묶인 몬스터처럼 굶주린 그런 몬스터처럼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기타를 치다 불을 빡 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극장에서 그거 볼 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피식피식거리면서 막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이게 그 정서구 압축되어 있구나. 불풍 실제로 그 기타 연주 소리도 나는 기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소리 기억도 안 나고 아마 불만 뿜게 되었나 그랬는데 네, 불만 뿜게 했는데 소리 나게 하라고. 네, 네 감독이 그거를 혹시 가능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품팀한테 약간 압박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연주를 기어이는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고 라이브가 되게 했다고 불도 뿜으면서 진짜 대단하죠. 그게 진짜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또 그 뭐 그 부분 말씀하셨었는데 그 모래사막의 로케이션 부분들 네. 그 전반적으로 좀 되게 근데 모래를 싫어하신다는 모래가 별로라는 분도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쥐약인 영화이기도 하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이게 또 마른 곳이어서 불이 잘 붙기도 하고 불이 잘 꺼지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걸 잘 되게 차에 불이 붙었는데 모래를 이렇게 밑으로 그쵸. 해가지고 끄는 맞아요. 장면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다 모래는 아니고 약간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서 나오는 네네네네.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런 거를 되게 요소요소로 잘 운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고통스러웠다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 신기하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타까워. 뭐, 안타깝다. 네. 모래 아름다운 모래는 네. 당신 슬퍼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 모래가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이제 영화에서는 웨이스트랜드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황량함에 그 되게 완전 광활하고 텅 빈 곳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 차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이 잘 붙는 그런 바싹 마른 느낌에서 이제 폭발을 하니까 더 좀 세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게. 모래가 이렇게 날리고 먼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에 간지 같은 거 부릴 때 이제 차가 쫙 할 때 이제 모래바람 폭풍 같은 게 확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뿌옇게 해서 드라이 아이스 효과처럼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액션적인 그 측면도 그렇고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랑 그 모래폭풍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네. 고글도 쓰고 막 모두 싸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맥스만 맞아요. 그때 그게 없어서 그죠 앞에 매달린 채 네. 근데 그걸 또 보면서 아 저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모두들 다 저런 고글이나 생존 수단을 하나씩 구비하고 네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디테일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쵸.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퓨리오사가 그 보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딱 쓸 때 한 손을 운전하면서 아우 멋있다. 누나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죠. 사실 뭐 캐릭터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뭐 주요 인물들은 이제 몇 안 되지만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뭐 캐릭터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적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이제 뭐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그 세계관에서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의미가 굳이 이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도 아 쟤는 저런 위치에 있고 저런 애니까 저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구나라는 게 영화를 보다 보면 다 그냥 이해가 돼요. 그쵸. 뭐 퓨리오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모탄조와 그 이제 다른 여러 타운에 있는 그 보스들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서로 입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좀 어쨌든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황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은 사치를 부리고 싶게 마련이고 네, 그런 면에서 막 그 약간 그 캐릭터 있잖아요. 발이 굉장히 크게 막 부어오른. 네. 그, 아, 그쵸. 네. 근데 막 안경도 약간 무슨 옛날 귀족들이 쓰는 막 외안경 이런 거 막 다 네. 걸치고 뭐 옷도 정장에 혼자서는 근데 차도 못 올라가가지고 어버이들이 막 발 그거 받쳐줘야 차에 겨우 올라타고 그 사람 별명? 그런 닉네임이 사람을 먹는 자. 네 맞아 맞아.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운전도 자기가 안 하죠. 운전은 네. 운전 때 그때 맥스가 아니 맥스를 부하들이 다 죽어가지고 하던 거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당황. 옆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운전하는데 되게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하던데요. 맞아요. 진짜 옛날 그 아무것도 못하던 귀족 같은.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귀족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어쨌든 귀족화하고 그런 캐릭터들이니까 임모탄조도 뭐 사실. 그 중에선 좀 낫지만 사실 뭐 본인이 막 굉장히 뛰어난 전투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죠. 카리스마죠. 어쨌든 이제 상징적이고. 카리스마로 이제 그 오버이들은 이제 시한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암이나 이제 보통 다 병이 있죠. 네, 그것도 이제 그 세계관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 부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할라라는 어떤 그 세계를 만들고 그쵸, 뭐 이제 그쵸. 그런 식으로 하여튼 종교적인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막 등장하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다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다 설명이 다 되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리고 이모탄조 그 유리가 뭐 유리가 보신가요? 그 어떤 불투명한 그 갑옷 네. 근육 모양의 예, 막 훈장 같은 거 막 잔뜩 달려 있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그 어쨌든 이모탄조도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두들두들 뭐 나 있고 그래서 아, 그 입히는 게 되게 뭔가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어떤 장군처럼 이제 아이들이 후 하고 불어주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진통제 같은 거겠죠 약이나 그리고 후 불어주고 이제 씌워주고 말뼈 같이 생긴 그 입어 마스크 쓰고 되게 비장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맞아요. 장면이 진짜 고대 전투씬 약간 이런데 보면 딱히 싸움을 잘하진 않는데 되게 갇혀 있고 나가야 될 것 같은 왕과 맞아요, 맞아요. 뭐 장 제1장군 약간 그쵸, 이런 그쵸. 느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어떤 그 효과도 있고 그게 딱 버클 벨트를 이렇게 딱 끼워줄 때 걸잖아요. 그 연출이 그러니까 정말 순간적이지만 굉장히 번쩍 빛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이제 아, 너무너무 어떤 캐릭터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되게 또 인상적인 게 그렇게 등장하고 나서 바로 연설을 하잖아요. 뭐 네. 어, 나의 그 뭐 어쩌고저쩌고 한 명 한 명 다 지칭하잖아요. 뭐 나의 무슨 뭐 전사 퓨리오사 그리고 나의 뭐 아이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어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갈 거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물을 팍 뿌리고 쫙 나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네. 사람들 이제 뿌려주실 거야. 자 기다리고 있다가 되게 한참 뜸 잠깐 들이고 물 탁 뿌리면 물 콰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죠. 막 달려들고 난 근데 좀 웃겼던 게 거기서 물에 중독되지 마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자신을 종교화하고 그것도 사실 시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 계곡에서 물이 맞아요. 콰 하고 쏟아지는데 그 정말 말씀하신 그 황량한 모래 바싹 마른 곳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잖아요. 너무나 과하잖아요, 사실. 그죠? 낭비고. 낭비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호스 하나 해가지고 쫄쫄쫄쫄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쵸. 풍족하게 마실 수 있지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퍼포먼스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제안을 하고 심지어 밑에 막 흙탕물 돼 있는 것도 사람들이 냄비 같은 데 다 네. 가져가고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듯이 모든 네. 자원을 독점하고 있기도 하고 이모탄이 뒤에 보면 막 뭐 풀도 키우고 있고 이제 마더스 밀크라고 해서 이제 그 여자들한테 이제 계속 우유 젖도 계속 짜고 있고 네,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설정 하나 하나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정권 권력을 잡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런 걸 하나도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근데 이제 어, 이런 연설 장면이라거나 뭐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설정들을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너무나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퓨리오사가 그 이제 임모탄의 그 여자들을 데리고 네네. 탈출을 하는 그 자체도 그쵸. 별다른 말을 필요 없을 정도로 설명 안 하잖아요.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고 그 딱 뭐 특히 저는 그게 어떻게 표현한 게 제일 좋았냐면은 이제 어 혹시 내 여자들이 뺏겼나 하고 막 달려가는데 그 텅 빈 엄청 금고 같은 방이 나오잖아요. 그걸 막 네.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아 되게 갇혀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쵸. 들어가 보니까 문구들이 있잖아요. 누가 세상을 망쳤지? 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너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라거나 우리는 물건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네. 문구들이 되게 잠깐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아 그런 거겠구나라고 다 설명이 되니까. 그렇죠. 뭐 그게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초반에 되게 집약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 새끼래. 이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죄송합니다. 뭐, 나쁜 새끼를 나쁜 새끼라고 괜찮죠? 하죠. 괜찮죠? 네, 괜찮을 거예요. 욕도 못하는 팟캐스트 왜 그래, 하나요? 그렇지, 맞아. 다른 팟캐스트에서 욕만 하던데. 근데 그거를 되게 순차적으로 뭔가 계속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도 되게 한결같잖아요. 갑자기 회개를 한다거나 안 하죠. 네, 네. 막 물을 막 내가 막, 아, 막 나눠줘야겠어 약간 이렇게 변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고지고대로 되게 한결같은데 그런 비열하고 카리스마만 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나쁜 놈이다라는 걸 되게 초반에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맞아요. 그게 되게 맞아요. 영화에서 좋았어요. 일어나는 거의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의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설명이 그 앞부분에 깔보죠. 굉장히 집약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뭐죠? 대사 같은 거를 봐도 계속 여자들을 이제 스터프 물건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그 자 부하들도 그렇고 뭐 보스 뭐 네 물건들을 어디로 피로사가 데려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표현을 되고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대사 하나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주얼적인 걸 얘기할 아 맞아 저 프레임 변환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 종종 그러니까 전 처음에 봤을 때 왜 뭔가 어떤 한 장면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 맥스가 처음에 잡히고 그 머리를 깎이고 그 걔네 본거지 같은데 잡혀가가지고 네. 머리 깎이고 이제 거기 잠깐 탈출하는 오프닝 시퀀스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되게 빠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 해볼 땐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프레임을 더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영화가 60 프레임인가요? 48 프레임인가요? 어쨌든 근데 프레임을 되게 잘게 더 해가지고 되게 더 뭔가 끊기니까 더 빨리 움직인 것처럼 똑같이 움직여도 그런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 전 오프닝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더 보다 보니까 뒤에 이제 전투하는 장면들이라거나 그렇게 맞아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프레임을 더 변환해서 똑같은 속도여도 빨리 찍은 것처럼 더 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인 것처럼 보여서 속도감을 주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확 되고 네네.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갑자기 풀샷으로 보이고 특히 그 차들이 충돌해서 날아가는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네. 슬로우 모션이었다가 갑자기 확 빠르게 바뀌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싹 움직이고 에이. 그러면서 그리고 가끔 뭐 스크린에 사람이 날아오기도 하고 뭐 파편이 날아오기도 맞아, 하는데 맞아. 저는 그 파편이 날아오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CG로 그리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박력이잖아요. 정말 물리적인 충돌이 느껴지고 그럼으로써 이게 다 조립하고 실제로 다 커스텀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차들이 부딪혔을 때에 사소한 부품들이 막 흩뿌려지는 그 부분들도 너무 그렇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 더 내가 어떤 타격감이나 박력이 더 느껴지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CG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영화적인 눈속임들은 들어갔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막연하게 이제 CG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면서 그렇죠. 좀 체감할 수 없는 그 실질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감이나 박력. 저는 네. 박력이라고 생각해요. 위협 어떤 때는 좀 위협도 느껴지고. 네네. 실제로 그 막 굉장히 그 커다란 이제 자동차의 막 언덕에서 막 점프를 하고 막 그런 장면들도 몬스터 트럭 같이 이렇게. 네, 몬스터 트럭 같이. 덜렁덜렁거리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거기도 막 옆에 막 차 밖에 이렇게 사람이 서서 매달린 채로 막 점프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CG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 이제 최근에 블루레이 그 서플먼트를 네, 보니까 전혀 아니죠. 스턴트맨들이 진짜 네.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점프를 하고 그렇구나. 저는 블루레이 서플먼트 못 봤어요. 아, 네. 근데 거기 그런 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내려오는 장면들은 이제 뭐 호주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뭐 챔피언들 네. 뭐 이렇고 특히 그 장대 그 장면 저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태양의 서커스 팀. 네. 그게 물론 되게 이제 되게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저게 저게 저렇게 되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뭐지? 뭐지?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그 속도로 달리면서 그 자동차들 사이에서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합성은 했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린 스크린을 두고 네네. 연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움직임 자체는 어쨌든 실제 가짜가 아니라는 네. 거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납득이 될 정도의 당황스러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염두에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이 영화에서는 물리 법칙을 그 벗어나지 말아야지가 촬영 원칙이었대요. 실제로 다 가능한 것들. 과학법 물리 법칙 안에서 갑자기 얘가 비정상적으로 뛰거나 여기서 뛰었는데 차가 폭발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정말 다 차를 던져고 찍기도 했고 절대 물리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찍는 게 촬영 원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 진짜 각각의 전투 씬이 기승전결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불이 붙어도 어떻게 붙고 그쵸. 얘네가 어디서 어디가 깨지고 어디서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네. 필요한 숏들이 다 있죠. 그게 딱 깨끗하게 시작하고 깨끗하게 끝나서 그게 되게 뭐 워낙에 스토리보드를 꼼꼼하게 맞아요. 준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 그러면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멋지죠. 제가 또 무슨 뭐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였더라? 아무튼 그래요. 네. 또 비주얼적인 부분들은 제가 뭐 하다 보면 끝도 없겠지만 뭐 또 있을까요? 얘기할 만한 것들이? 비주얼. 사실 그러니까... 근데 비주얼이 스토리랑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뭐 네. 스토리 쪽으로 바로 넘어 바로 넘어가볼까요? 네. 사운드는 다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네. 사운드 찍고 가볼까요? 네. 하다가 비주얼 얘기 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다시 사운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음악이 그러니까 뭐랄까 딱 기억에 남는 건 더 사실 기타만밖에 없어요. 그 짜라장장짜라장 하는 그 정말 그 기타 치는 둥둥둥둥 거리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멜로디가 선명한 거는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테마가 만든 그런 음악은 아니었고 그쵸 뭔가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그렇게 막 네, 기억에 떠오르는 음악은 없죠. 스타워즈 하면은 떠오르는 음악이나 이런 네, 식으로 그런... 메인 테마는 저는 그냥 그 기타 정도 짜란짜란 그 뭔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깔리는 그래. 보통은 영화를 보면 저는 야, 너무 좋았던 영화인 경우에 최근 경우에 헤이트풀 그거는 사운드 트랙을 따로 다운받아서 듣고 다녔거든요. 보통 그런데 근데 매드맥스는 사운드 트랙이 국내에 풀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거를 사겠다고 막 나 이거 샀어 약간 이런 사람도 별로 없었고 네. 뭔가 영화 음악으로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네. 사실 그러니까 음악들 자체도 그냥 그 영화 이야기 속에 뭔가 부수적인 사운드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음악 영화 효과음 같잖아요. 네, 다들 맞아. 기타 소리도 실제로 영화에 연주되는 거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 음악을 들으면서 싸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냥 영화상에서 보통 이제 사실 영화 음악이라는 거는 영화 속에 삽입된 음악은 관객들의 정서나 이런 걸 더 하기 위해서인데 이 영화는 되게 저는 이게 되게 딱 밀착돼 있으니까 그쵸. 실제로 저 현장 영화상의 세계에서도 쟤들이 저렇게 싸우고 폭발을 할 때 저 음악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되게 감정적인 씬이라고 해서 막 뜬금없이 막 현악에 깔리거나 첼로 막 그러면 진짜 싫었을 거예요. 첼로 막 근데 뭐 사중주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뭐 윤 감독님 한국 영화를 이제 좀 깔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할리우드 영화에도 그런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막 고전 70-80년대 영화 봐도 난리 나죠. 갑자기 막 바이올린 막 켜지고 막 현이 울죠. 맞아. 걸작이라고 하는 뭐 시대극 같은 것들도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꼭 그렇진 않지만 뭐 트로이라든가 뭐 그런 영화에서도 사실 막 전투씬이 지나가고 나서 뭐 약간 감정적인 씬이라든지 뭐 막 여인의 흐느끼는 목소리와 함께 뭐 그런 음악이 나온다거나 아이를 잃고 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렇죠 딱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그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던 밤 장면에 네. 갑자기 저는 거기가 좀 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튀어도 전 되게 좋았지만 그 이제 눈을 멀잖아요. 그 맥스가 이제 뭘 해가지고 그 뭐 끝까지 이빨 이에 총알 껴 있던 그 사람이었고 뭐 네. 나는 뭐 죽음의 지휘자이고 어쩌고 네, 하면서 갑자기 맞아요. 그 클래식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네, 네. 저 기억이 남던데. 좀 과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맞아. 예고편에서도 그 음악이 쓰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2차인가 3차 예고편에 그 음악을 가지고 약간 배틀로얄처럼 이제 편집을 되게 빨리 해서 영화 처음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진짜 미치겠구나 장난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예고편을 보고 나서 근데 실제로 그 음악이 영화에 나오고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하잖아요. 눈을 멀고 사실 맞아요. 맛이 갔죠. 그렇죠, 맛이 갔죠. 맛이 갔긴 하죠. 맞지. 불 좀 비춰봐 했는데 안 보이고 그리고 막 눈 감은 채로 막 여기저기 쏘고 노년에 폭발한 중2병 같은 흑빛 멸혼족쇄 그 사람이 죽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네. 죽는 건 안 나오죠.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그쵸 장면 네. 어쨌든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그쵸 그 맥스가 이제 그걸 처리하고 와가지고 아, 피 맞다. 투성이가 돼 있으니까 뭐 여자들이 그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퓨리오스인가 누군가가 그거 저 사람 피 아니라고 네. 그리고 되게 맥스 또 쿨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세수를 이렇게 그냥 하는 장면이 나오고 네, 넘어가죠. 심지어 그 차에 저장되어 있던 그 모유로 세수를 하죠. 맞죠. 마더스 밀크를 네, 그 맥스가 되게 시큰둥하게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제 거기 있던 여자들이 이제 마더스 밀크라고 그러니까 잠깐 쳐다보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쵸. 씻어버리는 얼마나 낭비야. 하지만 이 영화는 그 네. 낭비가 저는 좀 납득이 갔어요. 네, 낭비의 미학이죠. 낭비의 미학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더스 밀크가 딱히 그렇게 물보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잡혀서 이렇게 뭐 모유를 뽑히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도 아마 좀 배급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배송차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기름이 더 중요하고 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물은 또 아쿠아콜라라고 하잖아요. 이름 잘 져.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스토리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임모탄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그 세계관 자체가 이제 건강한 아이를 어떻게든 얻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질 좋은 모유가 이제 어떤 그런 상징인 건가? 건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맹신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긴 마더스 밀크라는 것 자체, 마더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성스러운? 그러니까 홀리한? 성모 마리아 뭐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성모 마리아 뭔데? 마더, 마더. 죄송합니다. 그 종교들이 많았어요. 뼈끝까지 이제 어쨌든 여성을 착취를 해서 착취의 이미지죠. 네, 착취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모유를 그리고 그들이 물을 그렇게 아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게. 초반에 그 이제 모래폭풍 지나가고 나서 이제 걔네가 그 물로 막 씻고 있잖아요. 물로 이렇게 씻고 맥스가 이제 나타나 둘이 싸우는데 싸울 때 이제 탁 싸우면서 그 물로 씻던 호수가 날아가는데 물을 안 꺼요 애들이. 나는 계속 저 물 계속 이러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어쨌든 그 임모탄의 그 보호 아래서 편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은 물을 대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물을 항상 이제 쓸 수 있는 그럴 거라는 수 있겠네요. 식으로 살아왔을 거고 맥스 입장에서는 끄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맥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그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기를 건사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였으니까 뇌물도 아니고 우선 물 되게 저 그 장면 좀 웃겼어요. 그 딱 물 보고 한번 쩝 하는 거. 그 장면 사실 없어도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없어도 되는 장면이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장대 같은 설정도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사실 너무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왔다 갔다 장대로 싸우는데 그 장대 부러뜨리면 끝 아니에요. 근데 그 기타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아 이 세계는 사실 뭐 유익거리가 뭐가 있겠어. 근데 꼭 약간 정서, 좀 과잉의 정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컸어요 저는. 그 까마귀 갈가마귀라고 돼 있나? 아무튼 그 약간 변형된 그 기억나세요? 까마귀 그 나무대기 이렇게 키다리아 그 인형처럼 이렇게 하면서 주워 다니는 사람들. 네네네. 거기가 원래 그린랜드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그 전 이 매드맥스 영화 자체에서 저는 최하위에 위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빈민층. 네, 빈민층. 약간 어떻게 보면 장애인. 스타들에도 못 살고. 장애인에 가까운 사람들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치 정말 유령처럼 잠깐 이렇게 차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잠깐 사람들인데. 그림자처럼.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처음 저게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맞아요. 그 제 옆에서 같이 영화 봤던 친구들은 극장에서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나도 모르지만 조지밀러한테 카톡 보내라고. 대충 느낌상 아 저 사람들이 이 계급이 나눠져 있다면 이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 계급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이 과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게 근데 의외로 영화 보고 나서 되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시타델 사실 시타델은 그 매드맥스의 거대한 세계의 일부잖아요. 그쵸, 뭐 옛날 매드맥스 1, 2, 3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세계가 어떤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냥 단순히 막 시타델이는 거기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랑 피지배층 이렇게 딱 양분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바깥에 나가면은 또 굉장히 이제 그 이제 나중에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시타델 말고도 실제로 그 퓨리오사가 만났던 그 사람들도 그쵸. 그렇고 또 그렇게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존하시니까 시타델 이외에도 어쨌든 이 넓은 웨이스트랜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암시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저는 좀 그 까마귀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일부러 그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좀 여러 가지로도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꼭 뭐 소외 계층이라기보다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럼 사운드 얘기하다 또 결국 또 비주얼 얘기를 했네요. 네, 이게 자꾸 이어진다니까. 비주얼이 너무 크니까. 근데 뭐 저는 그냥 사운드는 특별히 아까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자연스러웠다는 거. 어떤 그런 차들끼리 어떤 충돌하는, 뭐 사실 제가 무슨 그런 차들끼리의 충돌음을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네네. 이제 뭔가 뭐 이런 소리가 나지라든가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거 하나 없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총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좋죠. 되게 장면 장면의 부스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없어도, 물론 없어도 되겠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약간 맞아요. 증폭되는 느낌? 특히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 그 워보이들끼리 차를 좀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차에 달린 그 부스터? 예, 기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막 석유를 이제 자기 입으로 불어넣을 때 이렇게 확 하고서 그 불 붙는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것들도 뭔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약간 그러니까 난타 공연처럼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들과 그런 소리들이 계속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뽕을 맞게 하는 뽕을 계속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몸속에서 그 비트를 약간 새기듯이 제대로 맞았어. 네. 우리한테 막 미치라고 얘네처럼 미친 세계잖아요. 그쵸, 사실상. 그래도 뽕을 계속 그게 저는 그런 효과들이 그 빨강 기타 그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완전 마틴이 가게 하는 맞아요. 그런 거. 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럼 뭐 자연스럽게 이제 스토리 얘기로 넘어가면은 네. 그 마지막 문구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 진짜 그건 또 생각해도 또 울컥하는데 이제 번역으로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이 황무지를 헤매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가야만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 문구 뭐 영어로는 이제 뭐 그게 크게 네. 번역이 거슬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영어랑 몇 번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맥스가 떠나면서 이게 다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엄밀히 보면 뭐 샬리즈 테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씬으로 구성된 영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갔다 다시 오는 거잖아요. 이 영화 결국에는 시타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시타델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고 시타델을 그들이 쟁취하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 끝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두 시간, 영화 딱 두 시간이더라고요. 두 시간 동안 계속 그래서 가는 동안 쫓기고 돌아오는 동안 쫓기고 갔다가 사람도 데리고 와서 오면서 죽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 문구가 되게 저는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막 부시고 그냥 단순히 탈출하고 쫓기고 그냥 추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 문구가 딱 나오면서 정말 저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딱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한 영화, 그리고 그 더 나은 삶은 내가 있는 지옥에서 도망치는 것에 있지 않고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그 지옥을 내 홈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뭐 100%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맥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퓨리오사 이제 밤에 저희 그 그린란드 갔다 한번 절망을 하고 뭐 소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맥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을 가지는 건 실수야. 망가진 삶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미쳐버리고 말걸?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퓨리오사 맥스도 이제 약간 그의 생각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던 맥스가 다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 맥스가 제안하잖아요. 여기 가자고. 그러니까 맥스의 동기는 사실은 이제 맥스가 계속 제목이 매드맥스인 것처럼 이 사람도 약간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약간이 아니라 네, 환각 같은 걸 보고 그렇죠. 자기는 산자와 네. 죽은 자 사이 모두 다 도망치고 있다고. 과거의 약간 망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기 네네. 죄책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소녀가 계속 나타나면서 맥스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소녀가 어떤 소녀였는지 뭐 모르죠. 매드맥스 1, 2, 3편을 본다고 해서도 뭐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식도 아니고 심지어 같은 맥스인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쵸, 아닌 것처럼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맥스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도망을 계속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거기서 이제 뭐 도우려다가 잘 안 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살아남는 게 더 급하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군가를 버렸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그 매드맥스에서 이제 퓨리오사랑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네. 처음에는 계속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중심으로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택한다는 게 그 맥스가 퓨리오스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는 부분이 그러면서 가고 있다가 다시 틀어서 돌아오고 되게 금방 쫓기잖아요. 금방 따라잡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도 그거 딱 그 부분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쨌든 이 영화 자체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거를 딱 집약적으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딱 그 씬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다들 또 금방 납득을 하잖아요. 하긴 가봐야 뭐가 있겠어. 그쵸. 갔다가 굶어 죽느니 그리고 사실 그들도 그렇다라는 거는 크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쵸. 마지막 희망을 거기에 걸어보자는 약간 그리고 사실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란드가 이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목표였잖아요. 이제 몇 년간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절망,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고 그리고 이제 퓨리오사의 그 되게 사막에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밤에 서로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부분이 되게 이 영화에서 되게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쉬어가는 약간 리듬에서 약간 너무 몰아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 되면서도 거기에 이제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밤에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평생 갖고 다니는 씨앗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이제 그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에 가까우게 소금 사막인가 뭐라고 하죠? 어쨌든 네. 거기를 간다고 하고 근데 결국 맥스는 여기를 가야 된다. 어떠냐? 라고 하니까 다들 금방 납득을 하죠. 그래서 되게 그런 요소 하나를 곱씹어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막 씨앗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과 뭐 퓨리오사가 울부짖는 절망을 확인하고 울부짖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네. 이런 게 다른 영화들에서 나왔으면 되게 약간 진부할 것 네. 같은 그냥 되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뻔한 클리셰죠 네. 사실. 네, 근데 재밌어. 그리고 딱히 튀지도 않고, 맞아요. 그게 다 이어지고 마지막 결말까지 딱 가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딱 깔끔하게 끝난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참 좋았죠. 뜬금없이 원리도 생각나네요. 원리? 원리의 그 아, 원리 원리 원리 나도 원리를 찾아 원리가 뭐, 내가 모르는 영화야 막 이런 긴장했어 지금 프리윌리 아 맞아요 프리윌리를 프리원리로 읽는 사람이 있었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네요 거기서도 그 약간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새싹인가요? 세계가? 맞아요. 그리고 저 그 약간 초콜릿 같다 생각했어요 초콜릿? 그 씨앗이 아, 약간 완두콩 같아가지고 어, 그런 씨앗이 콩, 되게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아요? 네, 약간 그리고 콩 완두 콩 모양 초콜릿 같고 되게 막 해바라기 씨 같고 막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종자가 좋은가 보죠. 뭐. 그런 그 그래서 심, 갖고 다니나 보다. 심어질란가 모르긴 아무튼 가져가긴 했는데. 근데 사실 시타델 그 꼭대기 절벽 꼭대기에 이미 네. 이제 꽤 돼 있죠. 풍성한 시설. 사실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지하수가 이제 나오니까 가능한 건데. 태국 열차처럼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뭔가 맞아, 계속 맞아. 그 채속한처럼 뭔가 이제 물 같은 게 계속 뿌려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꽤 많은 영화 같기도 해요. 설국 열차랑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이제 극단적인 이제 가난과 극단적인 부 사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착취가 이루어지는가 뭐 네네. 그런 부분들 이런 류의 영화들이 되게 다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거기서 큰 뭐라 그래야 되지 큰 축은 다 똑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잔가지 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유도리 있게 표현하냐가 그게 해결책.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관을 어떻게 쌓았고 맞아. 보통 이런 영화에서 그들이 희망이라고 믿고 가던 건 항상 좌절되잖아요. 네. 언제나 틀림없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류의 영화 좋아하세요, 다들? 저는 세기말적인 그런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해요. 어떤 영화들 있을까요? 영화들 세기말 영화 뭐 그 디스토피아적인 인디펜던스데이 일어나거나 네? 저, 예? 나가주실래요? 아,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 저 28일 후 이런 거 생각나요. 좀비영화 포스터는 해프닝 같은 거 해프닝 보셨어요? 해프닝? 네. 아 저는 안 봤어요. 해프닝 샤말란 하면 또 할 얘기 많지 않나요? 아끼죠? 네.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국내 영화 중에 뭐였던가요? 국내 영화에 있나요 그런 게? 포스트아포칼립스가 국내 해운대 네?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 좀 다른데? 아니 넓은 의미에 넓은 의미에 재난 영화랑은 조금 좀 네, 조금 다르죠. 해야 될 것 같긴 근데, 한데 약간 이런 아예 세기말 영화 그러고 보니까 더 로드 같은 영화 그쵸 그쵸 더 로드도 네, 진짜 좋았었어요. 더 로드 네 더 로드는 뭐 그 사실 코믹맥까지의 더 로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소설이 훨씬 좋긴 하지만 그쵸 그건 뭐 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미스트도 굳이 연결하자면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슈퍼마켓 안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쵸. 밖에 세상은 안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영화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이제 뭐 28일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28일호 데니 보일의 28일호 맞죠? 네. 네. 그거에 정말 유명하고도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텅 빈 완전 망해버린 런던에 그 네. 남자 혼자 걸어가는 장면들.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영화들이 주는 황폐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외부의 어떤 습격에 나를 지키는 영화들이 있고 저는 매드맥스는 조금 결이 달라서 저는 이런 식의 포스트칼립스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뭐 갔다 돌아오고 보통 맞아요. 그런 영화들이 저항을 다루진 않잖아요. 보통은 생존이잖아요. 보통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그 안에서 이제 인간들이 생존에 의해서 어떻게 서로 막 배신하고 막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얘를 죽이는 게 맞나 이런 도덕적 딜레마들 던져지고 이런 건데 사실 매드맥스는 그런 건 크진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전형성에서 좀 비껴나기도 했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 중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영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동적이죠. 뭔가 다 이게 처지고 좀비들도 이렇게 좀 느리게 막 하고. 약간 이런 류의 영화들이 계속 나오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인간의 내면에 다 쓸어버리고 나면 나도 저렇게 생존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약간 주인공 부심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요? 공포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처음에 이제 매드맥스 시작을 할 때에도 그 되게 짧게 그 뉴스 같은 네네 뭐 클립가 어떻게 되고 예. 그런 걸로 했는데 다 그럴싸하잖아요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좀 벌어질 수 있는 네. 일이고 실제로 어느 부분들은 벌어지기 있기도 하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되게 익숙하게 하는 말들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이 이제 인류가 대체로 멸망하는 날일 것이다 해서 뭐 왓치맨 같은 경우 이제 둠스데이라고 하네 뭐라고 네. 인류 멸망 뭐 4분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1분으로 옮기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런 공포가 좀 모두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인간들은 이 세계에서 언젠간 서로를 망칠 수도 있다. 누군가 한 명이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 문명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공포가 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다 포기하는 것 같은 심리. 그 약간 일본적인 정서 좀 있는데요. 아, 다 죽어버렸으면 약간 이런 느낌? 모두 멸망해버려라. 다 사라져버렸으면. 아이 엠 히어로 같은 만화. 어,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 엠 히어로 같은 약간 그런 좀비 만화죠. 게임은 이제 약간 다르지만 폴아웃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분위기가 배경이나 분위기가 약간은 이제 매드맥스랑 아 사실 그 매드맥스 영화가 처음 나온 이후에 그 사실 그런 세계관의 영화나 막 만화 뭐 북두의 권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영향을 다양하게 많이 끼쳤다고 그래요. 네네네네. 북두의 권 보면 사실은 매드맥스 2를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나오는 무슨 갑옷 같은 그런 거나 자동차나 이런 헤어스타일 그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북두의 권도 이제 그 작가도 네네. 매드맥스를 보고 좀 영향을 받았다고 영향을 받았는 그러니까 사실 매드맥스가 그 어떻게 포스트아포칼립스 황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작비가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세트를 세울 돈이 없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텅 빈 그 호주의 고속도로에서 그냥 찍은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1편은 제작비가 네. 굉장히 적었다고. 그쵸. 멜 깁슨의 출연료가 21달러였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멜 깁슨. 자기 차도 부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네. 감독이 이제 자기 차를 부셔가면서 찍은 그리고 실제로 간호사였나요? 그 조지 밀러가 의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응급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매드맥스 매드맥스를 좀 구상하게 된 게 이제 이, 그 응급실에서 일을 하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랬고 이제 그런 좀 차들이 충돌하고 이런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고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의료팀도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하다가 그 스턴트하면 다치잖아요. 그럼 달려서 자기 응급 처치하고 아... 그렇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원이 나고 원은 사실 저 혹시 옛날 거 보셨어요? 원 저는 투까진 봤어요. 네, 투까진 봤는데 원 투는 봤어요. 원투... 사실 전 투부터 쓰리 보셨어요 그러면? 투 쓰리 어떠셨어요? 사실... 다들 옛날 건? 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매드맥스랑은 굉장히 다른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사실 세기말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도 아니고 그냥 아니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좀 원맨쇼 같은 느낌? 약간 그쵸. 그런 이제, 느낌도 그러니까 있었어. 그 복수극이죠. 그쵸,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맥스가 그 이제 경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데 이제 뭐 사실 더티엘 같은 느낌도 있고 폭력 경찰. 그러니까 도로에 그런 무법자들한테 이제 가족 와이프를 잃고 가족을 잃고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 아 사실 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출연한 그 임모탄조의 배우가 네. 매드맥스 1편에서 이제 맥스의 가족을 해쳤던 그 악당 두목 빌런 그래요? 네, 같은 배우 같은 배우래요. 같은 배우라고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하면 이제 영화에 몰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거절을 했대요. 나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마스크를 쓰고 네.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 절대 못 알아보겠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그 원 저는 원 이제 원은 좀 지루하게 봤어요 저는. 네, 조금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영화도 대사가 굉장히 적지만 매드맥스 1도 대사가 거의 없고 그리고 사실 영화가 한 90분인가 100분 정도가 좀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질주라 추격신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앞부분은 네. 이제 뭐 걔가 멜게슨이 경찰 생활을 하고 뭐 딱지를 끊고 폭주족이 나오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몰려 있어서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액션 스케일 자체도 너무 크지가 소소하죠.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아까도 말했듯이 후반부에 그냥 그렇게 액션이 몰려있는 네네.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리듬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본 할리우드 어떤 그런 장르 영화의 어떤 그런 리듬이 아니어서 영화를 그러니까 호주 영화 있잖아요. 예, 거꾸로 또 뒤늦게 영화를 접하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느낌. 그러니까 못 만든 게 아니라 그치, 보통 중간중간에 보통은 네. 중간에 액션을 넣어주잖아요. 어. 근데 네. 진짜 없어. 그럼 뭔가 조금 다르지만 그 옛날에 이제 드래곤볼 TV판 애니를 보면 네. 그 막 서로 기임 오면서 막 노려보는 건 한 15분 가까이 보여주고서 실제로 싸우는 건 막 5분 나오다가 다음 화로 넘어가고 다음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네. 그런 게 있나요? 계속 막 고 길을 막 영화가 100분이면은 한 60분 가까이 막 길을 모으다가 길을 모으다 치면 이길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눈치싸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2도 제 기억에는 굉장히 그 리듬감이 좀 특이해서 투박해요. 재미가 네. 없진 않았거든요. 2는 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몰입이 힘들어요 조금. 그치.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이야기지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친절하지가 않으니까. 네, 맞아. 친절하지 않다는 게 맞는 말인 네. 것 같아. 내 머리끄댕을 자꾸 영화로 끌어오진 않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번 퓨리 로드가 대사나 이런 건 적지만 굉장히 친절한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막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도 부성 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 뭐죠? CG도 사실상 머리를 그리기보다는 지우는 데에 중점을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안전장치 뭐 와이어를 지운다거나 이제 네. 뭐 배경에 색을 입힌다거나 이제 모래 폭풍 같은 건 진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그렸지만 어쨌든 보통 지우는 데 사용을 한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뭐냐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좋은 스토리냐라고 하지만 정말 이 핵심 주제를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뺐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정말 다이어트를 진짜 잘해가지고 경량급으로 딱 뽑아내서 짜여진... 네, 필요한 것만 딱 정말 엄청 빡세게 만든 그런 근육, 마른 근육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만 다 남기고 다 뺀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스토리 지적하는 혹시 어떤 걸로 지적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단순하다고. 너무 단순하다고요? 네. 내용이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보통은 이제 뭐 막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반전이 있고 막 이런저런 것들. 그리오사와의 연애 라인이 있고 뭐 과거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누군가한테 뒤통수도 맞고 뭐 그런 게 없고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갔다가 오는 내용으로 한 줄이면 사실 요약이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거기서 빼놓은 내용은 저희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뭐 더 붙는 것들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래서 더 매력적이긴 한데 네, 저는 그래요. 저희 같은 취향이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게. 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뭔지는 알겠는데 네. 그냥 조금 아쉬운 거죠. 그 이게 사실 그런 게 사실 좋은 스토리가 아닌데 정말 좋은 스토리는 이 영화 주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물론 이제 복잡해서 좋은 영화도 물론 있죠. 있죠. 네, 물론 그러니까 있죠. 그 영화가 가진 성향들이나 네. 장르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예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한 얘기인가? 자기는 이제 영화 작업에 착수를 할 때 네. 시나리오를 한두 마디 정도로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을 요약할 수 있을 때 이 영화를 내가 만들겠다는 확신이 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매드맥스라는 영화는 정말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간략하게 정말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는 거를 적어도 이제 감독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비전이었고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줄 어떤 그런 식으로 히치콕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그 사람 영화도 솔직히 반전 엄청 많잖아요. 네네. 뭐에 뭐가 있고 뭐에 뭐가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곁다리 다 빼고 중심 내용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훅 하는 게 있다고 그쵸. 되게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 있으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플래시백도 그러니까 과거 회상 장면이 1도 안 나오잖아요. 약간 그 여자애가 누군지 그쵸, 좀 소개해주고 약간 이런 걸 바랬을 수도 네,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인물들의 전사를 전혀 보여주지 않을까 영화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맥스의 전사마저도 되게 짧게 그냥 정말 우리 맥스가 보는 환각처럼 우리도 느껴지게만 만들어서 네. 명쾌하게 설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거기선 정말 그런데 저는 설명이 안 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각자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필요한 부분들만 있는 영화고 그랬을 때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그들이 그린란드를 찾으러 갔을 때 이제 그게 없을 때 과거 어떻게 보통 이제 그런 영화에서는 퓨리오사의 납치 장면이 꼭 한번 나오고 엄마와 한번 헤어지고 엄마가 어떻게 죽어나고 네. 이런 장면 또 나오고 이제 그녀들이 이제 그 이모탄의 이제 그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물건들 그 여자들이 어떻게 착취를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가잖아요. 없어. 네. 뭐 그래비티 같은 경우도 네. 원래는 되게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다고 하다 제작사 측에서는 휴스턴이죠. 나사. 네. 나사 장면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었대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 교신만 나오지. 그리고 뭐 아마 그 조지 클루니 캐릭터와의 뭐 어떤 그런 로맨스도 뭐 넣으라는 네, 뭐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이제 네. 감독이 결국 스튜디오와 싸워서 이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쳐내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멋진 영화를 선사해 주었죠. 네. 그래비티 이제 그래비티 한번 하자. 갑자기 그래비티. 그래비티 끝내주세요. 입맛이 쩝하고.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 그래비티. 네. 네. 그런 부분들. 그거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바랄라. 그리고 이제 뭐 죽을 곰비 넘기고 나서 이제 좀 흐려졌다가 선명해지는 1인칭. 그게 좀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약간. 퓨리오사나 맥스가 머리 같은데 이렇게 좀 급소를 딱 맞고 다시 눈을 뜰 때 약간 좀 실명 같은 느낌이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포인트가 안, 약 핀트가 안 맞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더라고요. 핑 이렇게 했다. 네, 예,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장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아 이런 사람들도 의식이 흐려지고 이 정도까지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제정신을 찾는 그냥 일반 인간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막 바랄라 같은 경우는 바랄라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 끝나고 막 그냥 장난치듯이 막 아 바랄라 막 가. 아 이제 그 워보이들이 어떤 그 신앙? 네. 그 절대적인 천국. 신앙이 굉장히 이제 천국이라고 뭐 인상적이었으니까 뭐 팔계통 V8 이러면서 그 팔계통 면 깍지를 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팔계통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발할라라는 거를 그 워보이들에게 믿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임모탄 조가 만들었겠죠. 개념이겠죠.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색 스프레이를 그러니까 자살 일종의 가미가제죠. 그쵸, 그쵸.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뭐 증인이 되어줘. Witness me. With me. 날 지켜봐. 그러고서는 이제 스프레이를 입에 뿌리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의식. 아까 뭐 임모탄이 옷을 입는 갑옷을 입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의식처럼 이제 만들어 구체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 있냐 믿을 수 있게끔 그들 사이에선 바랄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그 초반에 핸들도 자동차 핸들도 다 어딘가에 걸려 있다가 마치 맞아요. 검투사들이 자기 검을 찾아가듯이 핸들을 뽑잖아요. 아 맞아. 그 세계관들이 멋있어. 다 아까 그런 어떤 디테일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핸들을 그러니까 가져. 그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한 그 워버이도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이제 수혈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이제 친구가 네 핸들 내가 가져갈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내 거라고 내가 운전한다고 그래서 이제 맥스를 메달고 가잖아요. 네. 수혈통을 이제 블러드팩 네, 블러드팩 그 바랄라라는 그 단어가 여기 매드맥스 안에서 되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 네네. 어쨌든 그게 되게 뭔가 되게 신앙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화의 야오제 얼굴이야. 신화에 나 바랄라라는 있지 않나요? 없나? 바랄라라는 건 바랄라라. 신화 어떤 신화에 있을까? 아 아니 나 글쎄요? 얼핏 찾아봤는데 내가 지금 얼핏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이 영화에만 나오는 단어는 저는 아닌 걸로 네, 알고.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약간 그 북구 신화가 예, 약간 북유럽 쪽에 예,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일 네. 거예요. 아마. 전사들의 천국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랄라가 어떤 데고 뭐 어떻게 막 보여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바랄라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네. 설명을 안 하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좋았거든요. 딱 그냥 던져주고 이거를 네. 얘네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바랄라 나오네요. 바랄라가 뭐죠? 그 노르웨이 잠시만요. 그 북쪽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전사들의 무덤. 약간 이런 그 노르드 신화 뭐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사들이 이제 죽으면 가는 곳 약간 이런 거인가봐요. 네. 아스가르드도 나오고 뭐 이런데. 아스가르드. 아 이건 발홀이구나. 바랄라는 어쨌든 그런 죽고 나서 전사들의 무덤 뭐 네. 이런 거. 네,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영화 전 예전에 전주국제 영화제에서 봤는데 그게 니콜라스 윈딩 레픈 작품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재미없어요. 드라이브 전에 찍었던. 바랄라 라이징이라니. 네, 그게 매즈 미켈슨이 거기 나와요. 아, 감이 안 잡히는데? 되게 잔인하다고만 알고 있어요. 잔인해요? 액션이 초반부에 굉장히 예, 수위 막 목이 잘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기체가. 목이 잘리는 거 잔인하지 않은데? 근데 갑자기 영화 중간부터 네. 이 사람들이 돌을 닦기 시작해가지고 아, 산으로 가는 영화네? 네, 뭐, 그 니콜라스 윈딩 레픈 그 특유의 그 뽕 네, 허세 네, 뭐, 그... 싫어하는 감독은 아닌데 뭔가 왜 저러지 싶은 그런 구석이 좀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갔다가 그때 영화제 때 네네. 관객석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윈딩 레프는 드라이브 이후로 모두들 실망할 만 시키고 있죠. 네. 초반에 막 15분 동안 막 목 썰고 막 할 때는 이 영화 죽인다 뭐 이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고 막 용두삼이 죽었어. 그럼. 기도를 하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칙 뿌리는 거 저 처음에 마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패러디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외국 광고에서 약간. 근데 제가 뭐 인터뷰인가 그런 걸로 보기는 약간 그 환각 작용을 하는 역할도 이제 염두에 뒀다고 그랬던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카 자체가 그게 뭐 정확히 라카는 아니지만 그 약간 라카 그 구슬 소리 나고 그러니까 본드나 이런 것처럼 약간 그게 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네, 영화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그게 식용 가능하게끔 네네네. 예 뿌려도 무해하게끔 그 식용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는 결국엔 팔계통이니까 팔계통이고 그러니까 그 금속 자체가 네네네. 이제 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은색 스프레이가 은색인 것도 맞아요. 내가 죽어서 기회가 되겠다는 약간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부품이 네, 기계처럼, 되겠다는 기계처럼 아~ 되겠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치 은하철도 999에 철이가 인조인간이 되고 싶듯이 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항상 그게 정말 자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폭탄처럼 그쵸, 그 이렇게 니콜라스 홀트의 워보이도 그렇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하나만 뽑으라면은 처음에 죽는 그 위트니스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그 얼굴에 화살이 찍혀가지고 얘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 뿌얘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네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눈깔이 돌더니 치 뿌리고 나서 날 봐줘 위트니스미 한 다음에 수류탄 창 두 개를 들고 차로 뛰어들잖아요. 그 다음 곧 펑 터지잖아요. 멋있어.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이 영화의 모든 그러니까 아까 뭐 빨간 내복도 이야기했지만 이거였어요 사실. 빨간 내복. 이게 뭐 이 정말 이 마탱이 간 이 모든 영화 액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도 그렇고 어버이들도 그렇고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카미카제도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벚꽃으로 다시 떨어져서 태어난다는 그런 자기들의 믿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죽는 걸 오히려 더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탄주님이 나를 보셨고 물론 그는 지평선을 그렇게.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보이들은 어쨌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바랄라라는 어떤 거짓 천국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도 자기가 이제 상처를 입고 끝났다는 아, 걸 아는 거지. 죽겠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몸을 던지는 거죠. 네네. 결국에는 임모탄조한테 그들은 그냥 장기말 같은 거잖아요. 그쵸, 뭐, 부품이죠. 도구, 부품. 진짜 그냥 자동차 부품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네. 니콜라스 홀트가 이제 되게 멋있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자빠지잖아요. 총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니콜라스 홀트의 그 실망한 표정 두 번의 기회는 없는 어쨌든 네 그리고 그 이 영화에서 이제 뭐 여성들이 보통 이제 액션 영화나 특히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뭐 세기말이나 이런 거를 다룬 생존에 대한 영화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보통은 살해를 당하거나 착취? 그쵸 착취 막 뭐 이 영화에서 착취는 봤지만 어쨌든 근데 뭐 보조 역할이 하거나 도구적으로 짱나게 그 잡혀가서 내가 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그냥 힘을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그 주인공의 동기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았고 보통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그 친구 그 뭐지 여성들이 편히 볼 수 있는 액션 영화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도구적으로만 사용이 되니까 특히 이런 좀 센 영화 뭐 매드맥스도 어떻게 보면 좀 센 영화긴 하지만 그랬을 때 보통 여성들은 좀 착취만 되고 죽어나가고 우리 약자 도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쓰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게 왜 매드맥스냐 퓨리오사즈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퓨리오사가 부각돼서요? 네. 맥스가 주가 아니어서. 근데 사실 예전 매드맥스들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맥스는 이제 그 이 거대한 세계를 지나가는 이제 관통하는 인물이고 나그네 그쵸 그러면서 나그네. 이제 만나는 어떤 세계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어떤 관찰자라고 해야 되나 사랑방 손님이네요 사실 맞아 사실 맞죠 퓨리오사가 퓨리오사는 원래 거기 있던 애였고 그쵸. 퓨리오사는 그 세계에 어쨌든 퓨리오사의 이야기에 맥스가 재수없게 끼어든 건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맥스가 있음으로써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구조죠.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에 한몫 챙겨서 떠나잖아요. 한몫을 챙겼나요? 아 챙기나 저는 막 여기 막 장비 막 이런 거 이렇게 달고 있고 뭐 달고 있고 이래서 뭐, 아 한몫 챙겼구나. 뭐 한몫이라고 표현하는 마치 되게 생존을 위한 키트 정도 얻었다 내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맥스가 약간 무슨 보험 사기 뭐 이런 것처럼 용병 자해 공갈 뭐 거의 그런 쪽으로 이번에는 시타델을 구했고. 아쿠아쿨라가 유명하네. 어디서 한복을 챙길까? 막 이런. 진짜 그 저도 이제 그 뭐죠? 준 씨였나요? 갑자기 네, 닉네임 준씨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네, 진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보조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 예전에 글 쓴 것도 보고 했을 때는 진짜 아 정말로 맥스는 이렇게 지나가는 네. 역할이고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시타델이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는 결국엔 또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같은 액션 영화지만 그러니까 뭐 다이아드의 존 맥클레인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존 맥클레인은 이제 자신이 문제를 만들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모든 거에 중심에 있는 역할이라면 이제 맥스는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죠. 보통 빌드가 난 난리니까. 원래 뭐 다이아드도 그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는 아니었는데 맥스가 되게 감초적인 역할을 하는데 맥스의 네. 모든 사람들이 맥스의 모든 걸 의지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그 뭐죠 밤 장면에서 이제 총 그 아까 그 미친 그 중2병 걸린 그 사람이 이제 막 빵빵빵빵 이렇게 할 때 저격총 저격하는 게 있잖아요. 총 한 두 번인가 세 번 쐈는데 총 한 방 남았는데 퓨로사가 옆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달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네. 한번 쓱 보더니 네가 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또 퓨로사가 한 손이 이제 기계고 하니까 또 자기 어깨를 거치대로 대잖아요. 옆에서 빵 쏘니까 이제 귀가 멍해지고 한번 딱 찡그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 그러니까 매드맥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맥스가 보통 이제 우리는 주인공에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렇지. 원래라면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여성 캐릭터이기도 하고 퓨리오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활약을 하자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장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그 장면에 대한 복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총 장면이요? 네네. 저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맥스가 퓨리오사가 자기보다 총을 더 잘 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총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어, 그쵸, 그쵸, 그쵸. 네네. 근데 그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제 그 임모탄의 그 아내 중에 한 명 그 임신한 스플렌디드. 네, 스플렌디드가 이제 차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네네. 이제 차를 한번 세웠나? 세우고 세우지는 않았나? 네,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확인을 아니요, 했죠. 진짜 한번 차가 멈춰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여성 중에 남은 여성 중에 한 명이 아 나도 그 쫓겨나고 나 완전히 네. 떨궈내고 나서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멈추게 나도 하죠. 나도 돌아갈래 그러면서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임모탄의 그 쫄다고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보여요. 어 맞다. 그거를 퓨리오사가 딱 저격총으로 한 번에 딱 원샷 원킬로 딱 날리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게 그걸 다시 보고 나니까 아 이게 그 장면에 대한 이제 복선이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나도 지금 어서 제가 네. 그 정도 영화 봅니다. 네. 뭐야 이거? 난 조지 밀러한테 감탄했는데. 난 조지 밀러한테 감탄했는데. 네, 감탄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그 부분도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폭력 가정 폭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 네.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또 집안 싸움이죠, 뭐 사실. 그렇죠. 폭력 남편이잖아요. 그 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신한테 폭력을 가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려는 심리가 실제로 네. 있다고 하고.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버자이나 모놀로그를 연극을 했던 사람이랑 그렇게 불러서 그 여성들이 어쨌든 착취당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폭력을 받은 사람 여성들의 심리를 같이 하는 워크숍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으면서 조지 밀러가.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게 이 도망치는 곳은 정말 막연한 이제 자유와 막연한 희망이고 그쵸. 거기서 영위하던 삶은 어쨌든 수동적이고 자유가 없지만 뭐 착취는 다 어쨌든 하고. 어쨌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풍부한 어쨌든 세계이고 뭐 그 부분 보면서 그거 생각 성경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성경 혹시 둘 다 모르시죠? 뭐 애굽은 몰라요. 출애굽기 관련된 네, 출애굽기 뭐 착취당하다가 나와서 네네. 그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어, 애굽에서 끓여먹던 그 고기 국물 그게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는 아~ 그 부분이 되게 강하게 와서 아 이거 약간 성경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뭔가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 사실 뭐 할리우드 영화들 재난 영화나 뭐 그런 영화들 중에 사실 성경의 어떤 구조를 이나 부분을 차용한 영화들은 굉장히 많죠. 그건 어쩔 많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뭐 매트릭스 같은 게 대표적이고. 그는 예수잖아요. 나 매트릭스 좋아하긴 네. 하지만 예수이자 붓다죠. 네. 좀 과할 때가 있긴 했어요. 맞아. 뭐 그, 많았어. 근데 그거는 또 세기말 감성이라서 2000년대 초반에 그때라서 또 가능했던 거고 그쵸. 지금 하기에는 조금 고색창연한 감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성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 하려던 게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액션들 영화 그리고 뭐 매드맥스에서 맥스가 활약하지 않아서 이제 불만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더 다른 포인트들이 생겼고 우리가 그냥 뻔히 보던 액션 영화들과는 다른 지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 벡델 테스트라고 벡달? 벡델 벡델 네, 벡델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보통의 이제 많은 영화들이 남성 중심적이니까 네. 이제 이런 뭐 여성주의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어떤 학자 벡델 뭐 어떤 사람이 만들었겠죠? 벡델 테스트라는 거를 만들어냈대요. 딱 그 조건이 세 개예요. 하나가 영화 내에서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두 명 이상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여성들끼리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는가 세 번째가 그 대화 속에 남자 주인공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의 내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주제의 내용. 여자들 이름이 있는 여자 두 명 이상이 대화를 서로 하는데 그 대화가 남성 주인공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세 가지를 이 세 개를 딱 이 세 개를. 네. 그래갖고 그 어떤 연구소에서 헐리우드 영화 3000편인가를 해봤더니 45% 정도인가?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통과했고 11%는 하나도 통과를 못했고 뭐 그런 식이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뭐 개봉했던 한국 영화들을 돌려봤을 때도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세 개를 다 통과한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매드맥스를 봤을 때 이건 뭐 자연스럽게 물론 이것도 이제 허점들이 있고 이것만으로 그렇게 여성이 그렇게 주체적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에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영화에서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이제 남성이고 보통 그런 그렇죠. 남성 중심들의 사회의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절반의 여성들이 잘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뭐 허점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테스트도 있고 점점 이 비슷한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 벡델 테스트라는 게 뭐 특히나 아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런 영화에서 특히나 장르적으로 이런 영화일수록 여성 캐릭터들은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그치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보통 그렇죠. 네, 정말 뭐 우리가 막상 떠올려봐도 많지가 않잖아요. 여성들이 그렇죠. 그렇게 전면의 주인공으로 네네. 나서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거나 사건을 해결하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보기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게 맥스가 주인공이 아니어서 아니 그냥 전반적인 그런 영화들이 아, 네, 뭐 취향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하도 익숙하게 그게 접해왔으니까 의식을 못하고 있는 그렇겠죠. 경우도 많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제 예민해지고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힘들죠. 부분을 이제 그런 기준에서 이제 보게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걸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성들 위주의 여성들의 서사가 있고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 뭐 그런 영화고 그렇죠. 이런 거대한 한국 상업 영화에서 레즈비언이 주인공인데 엄청나죠. 거기 나오는 모든 남자 주인공들을 다 엿먹이는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인상적인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가 재미없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오스카 소 화이트 그 왜 오스카 그 헐리우드에 백인만 있냐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누구였죠? 어떤 배우가 흑인이라고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와 주는 건 아니지 않냐. 다 백인이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백인들이 잘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거죠. 환경 자체가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간 뭐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봤자 안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만든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트위터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여성 영화제 관련 이야기들을 하면서 남성 감독 감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감독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에 야 여성 감독들 몇 명 나왔는데 솔직히 잘 된 영화가 몇이나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숱한 남성 감독들의 구린 망작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여성 감독이라고 당연히 망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애초에 진짜? 절대적인 파이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여성 감독들의 수도 더 많아지고 많이들 망해보기도 하고 그럼 분명히 좋은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10명 중에 좋은 영화 10편 중에 좋은 영화가 나올 확률과 한 두세 편 중에 좋은 영화가 나올 확률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 감독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실패 상업적으로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세컨 찬스가 주어지느냐 거의 없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사람들의 이제 인식도 뭐 남자 감독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망하면 그냥 뭐 후진 영화 그냥 뭐 후진 감독 이렇지만 여성 감독이 영화가 망하면 여자라서 그래라는 어떤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 인식으로. 그런 면에서 약간 변영주라든지 이경미라든지 네. 뭐 임진왜 감독, 네, 되게 변영주, 이경미 감독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 최근에 비밀은 없다. 네, 개봉했나요? 했어요. 저 오늘 볼까 싶은데. 어쨌든 궁금해요, 엄청. 그분들도 네. 참 오래 걸렸어요. 이경미 그러니까, 감독은. 네. 계속 응원하고 있었는데 다른 영화에 조연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미송당모가 굉장히 괜찮은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아해요. 이렇다 할 차기작이 바로 네. 나오지 못했다는 것도 손해본기점을 겨우 넘었다고 들었어요. 미송당모 같은 경우 뭐 저도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좀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제 변영주 감독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뭐 어디 갔다가 이제 GV 같은 거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밀회라는 영화를 이제 찍었었잖아요. 그 불륜 전문 배우인 이종원 씨 맞죠? 그분 나오죠? 네. 김윤진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찍으면서 그 영화가 어쨌든 선행적으로 별로 잘 되진 않았으니까 영화가 자기가 봐도 좀 이제 별로였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배드씬이나 이제 이런 섹스 장면을 찍는데 너무 재미없게 찍었대요. 자기가 정확한 워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제가 이해하는 의미는 그래서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래서 찍고 싶은 장면을 찍은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사랑을 잘 못 찍기도 하지만 찍고 싶은 장면을 신나서 찍은 게 아니라 변영주라면 어떤 장면을 찍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갇혀가지고 찍어야 하지 않은 장면들을 빼면서 영화를 찍었대요. 그 특히 섹스나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밀회고 하니까 좀 섹스 장면이나 애정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정치적이나 뭐든 변영주 감독의 색도 있고 낮은 목소리 찍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럴 때에 변영주 내가 절대 찍지 않을 장면들을 빼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게 그냥 정말 노동하는 영화. 그렇구나. 근데 그 영화 내에서 그 네. 섹스씬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정말.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변영주 감독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감독 그 감독이 지금 찍는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두 개인데 이제 네. 강풀 원작의 조명가게라는 거와 네. 네. 그리고 미야베 뮤케 이유 이렇게 두 편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마 사랑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둘 다 약간 스릴러 네. 쪽이네요. 조명가게 저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아예 예전 그 변영주 감독은 트위터 되게 잘 자주 하잖아요.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나는 멜로를 할 사람은 아닌가 봐요. 네. 막 이러면 좀 화차는 되게 저는 사실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멜로 영화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못 본 방식의 멜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화차 같은 경우 좋아하기도 하고 여성 감독 얘기가 더 까지 왔네. 네. 다시 매드맥스. 어쨌든 저는 매드맥스에서의 어떤 그런 여성들의 역할이라거나 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뭐 이 영화가 그래서 페미니즘이냐 마냐 이런 걸로도 되게 소모적인 논란들이 되게 있었잖아요. 엄청 뭐 많았던 것 그 같아요. 그 말씀도 이제 뭐 언급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에 소위 말하는 그 진짜 페미니즘, 뭐 진짜 페미니스트, 오빠가 오락한 페미니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막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조지 밀러 감독도 자기가 페미니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뭐 샬즈 테론이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영화를 찍는 태도나 네. 영화를 찍는 비하인드 과정들 이 시나리오 쓰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영화는 되게 페미니즘의 개념이라고 봐도 저는 되게 무방할 것 같다고 그런 인터뷰를 감독 자체가 그런 사람이고 영화에 그런 게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네네. 사실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남자들에게서 벗어나는 여성들의 이야기고 뭐 그쵸 네 그 과정에서 동료가 되는 남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남성들이 동료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네, 어머니들을 만났을 할머니들. 때도 너무 신났다고. 내 나이쯤 되면 이런 역할 안 들어오는데 총 쏘고 남자들 머리 날려서 너무 좋았다고. 그게 이제 퓨조사랑 다시 재회하는 장면에서도 네. 남자들이 왜 저기 있냐고 되게 경계하면서 물어보는데 퓨조사가 괜찮아요. 우리 편이에요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그게 딱 풀리잖아요. 네네네. 경계가. 맞아요. 그게 단적으로 그냥 정말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세계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어떻게 착취를 당해왔고 어떤 그렇죠. 식으로 적대적 위치가 되었는지를. 이 영화에서 그 페미니즘적인 거로 나왔던 논란 중에 하나가 되게 후졌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퓨리어서도 능동적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네. 왜 거기 그 운반되고 있던 그 여자들은 더 능동적이지 못했으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퓨리오사만 혼자 능동적이고 거기 나와 있는 나머지 여자들이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안티페미니즘 영화다라고 하는 했던 평론가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네요. 또 그 사람은 분명히 남자겠죠? 아니에요. 왠지 히읗씨일 것 같은데? 히읗씨 아닌가요 혹시? 아무튼 전 한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일까? 그분이시구나. 이응인가 어쨌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분은 예전에 실미도에서도 그런데 여자들은 왜 없지? 약간 이런 헛소리를 하셨던 분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거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퓨리오사가 능동적인 건 환영할 만하지만 거기 운반되는 여자들이 조금 더 능동적이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능동적이 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제대로 안 보신 거죠 그분은? 약간 돌아가려고 하는 여자 그 한 명 있었고 그런 네. 것 때문에 좀 더 그런 건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후반부에 그걸 이용하잖아요. 후반부에 이제 날 데려가줘라고 해서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차에 타서 맞아. 이제 임모탄의 차에 타서 네. 그 역전의 기회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의상에 너무 의상 얘기는 저도 들었었어요. 의상 얘기 너무 이제 꼭 전시되는 느낌이고 뭐 그건데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냥 저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임모탄 조가 그렇게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모탄 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 거고 아니 그거를 도구였으니까 저는 그거를 찍는 방식에 이제 에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네 그렇죠 똑같은데요 뭐 스플렌디드가 트랜스포머 4에 나오죠 네 트랜스포머 4에 나오고 그 뭐 똑같은 배우를 어떻게 찍나 생각 안 할 수 없어 맞아 4가 아니 3에 나오죠 3였나요 네 3에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여성의 육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쵸. 보여주기 식으로 연출을 하는지 메간폭스도 그렇고 단순히 1편에서 메간폭스가 그냥 차 본네트를 여는 장면만 해도 굉장히 막 에로틱하게 찍었잖아요. 카메라가 핥죠. 네. 그 맞아, 장면 그 표현이 정확해. 그 장면의 목적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하지만 매드맥스에서는 한 장면도 그렇게 찍힌 컷이 없어요. 네, 저도 그게 네. 카메라가 핥는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여성의 신체나 이런 부분들. 뭐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래사막 모래폭풍 뚫고 나와서 네. 샤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저는 생각도 못했던 발상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맞아. 생각에서는 너무 이제 그렇게 이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사용되던 것들을 그냥 너무 손쉽게 안일하게 그냥 대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거. 그냥 되게 그냥 조건반사처럼 그냥 이런 영화에서 여자들이 저러면 있고 저렇게 덜 입은 여자들이 물로 씻고 덜 입은 여자 축축해지네. 아 뭐야? 축축해지네. 너도 똑같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보신 분들한테는 있을 수 네, 있죠.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있을 수 있는데 잘못 다른 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건지 틀린 건지. 틀린가요? 틀린 건가? 틀리셨습니다. 틀린 거라고. 땡. 틀렸나요? 단정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저는 뭐 매드맥스가 완벽한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네네. 네. 최소한 그런 식의 네. 비판이나 이런 거는 네. 그 생산적이지도 않고 너무 트집 잡기는 아니라지 않나 뭐. 한번 좀 열린 마음으로 다시 봐주시기를. 너무 어거지 같잖아요. 너무 그렇게 대입해서. 네. 그리고 반대로 이 영화가 완벽한 페미니즘 영화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장면을 다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 소개하신 분도 있던데. 아니, 되게 근데... 가상하지 않아요? 너무 막 너무 사람 삶의 활력이 넘쳐 그런 분은 진짜 그거 다 이렇게 대입하고 있어.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냥 그래요. 아니 이 몇 분 몇 초 이 장면은 페미니즘적이지 않아? 약간 어,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뭐 나쁜 페미니즘이란 책 페미니스트란 책도 나왔으니까. 네네네. 뭐, 네. 어쨌든 네. 그런 논란이 네. 있었었죠. 뭐 그렇죠. 네. 네. 세상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맞아요. 넘어가고요. 또 갑자기 겁납니다. 달려들까봐 사람들이. 네, 뭐 제가 누군지 뭐 그분들이 아실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 저희 그러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은 했던 것 큰 같고 큰 얘기들은 다 했죠. 했고요. 그 아 저 그거 좀 궁금했어요. 네네. 그 뭐야 구조 월드와이즈. 아~ 인도에서 뭐 재개봉이요? 이게 네. 뭐죠? 이게 리리리리즈라고 돼 있었는데. 네네. 처음 개봉했고 그리고 나서 인도에서요? 네, 인도에서 매드맥스가? 네, 매드맥스가 개봉을 네네. 했는데 어쨌든 뭐 큰 상영관은 다 잡았었어요. 흥행은 못했지만 늘상 그렇듯이 늘상 그런가요? 거기는 자국 영화가 점유율이 93%가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긴 한데 아무튼 매드맥스는 조금 이례적으로 그렇게 다시 개봉했다가 또 다시 그 큰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뭐죠 그 기... 긴 점, 뭐 발화점? 왜 그렇게 계기. 됐죠? 네, 맞아, 계기. 평단의 역할이 좀 컸다고 하고요, 인도에서. 근데 헐리우드 영화가 재개봉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올해 한 번 더 상영을 했어요. 아예 정식으로 약간 그 아까 리플레이, 시네마 네네네네네. 리플레이처럼. 근데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 영화 개봉하는 것처럼 한번 틀었었는데 이벤트 상영 같은 게 아니고 정말 상영 기간을 잡고 이렇게 정말 개봉 수준으로 했다라는 거네요. 그 신기하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평단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얘기한 페미니즘적인 걸로 접근을 하면 사실 인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단 좀 더 심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후퇴해 있잖아요. 더 보수적이긴 하죠. 네. 근데 차라리 오히려 인도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마블 무비들이 네네. 그나마 좀 많이 흥행을 하는 편인데 이건 또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저도 인도 갔을 때 어벤져스가 엄청 흥행 중이긴 했어요. 근데 이건 약간 기현상이라고 영국 그 뭐 시네마지 같은 데서는 좀 보도를 하더라고요. 왜 이 영화가 인도에서 재개봉도 지나서 재재개봉까지 먹힐 수 있을까. 파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오긴 하겠네요. 네. 매드맥스가 다른 나라에서 약간 저는 영화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렇게 제가 좀 열광하거나 친구들이 네네. 열광하고 약간 이런 영화들을 보면 취향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도 막 태국 네네. 뭐 베트남 이런 데서 개봉해서 얼마 정도 성적을 누렸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해져서 찾아보곤 하는데 이번 매드맥스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인도에서는. 그러면 흥행 수치도 꽤 높게 나왔나요? 네. 흥행 수치는 다른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좀 높았고 다행이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뭐 다른 인도 영화들이 좀 흥행이 낮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거네요. 그쵸. 뭐 그 원인이 어떤 거였는지 나중에라도 혹시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분석된 거는 없고 네, 그냥 분석된 건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호평 일색에 뭐 인도가 헐리우드 영화를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같진 않고 그렇군요. 어쨌든 뭐 흥행 얘기가 나와서 하면 저는 항상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처음 보고 나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그래도 후속편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엄청 오래 찍었잖아요. 힘들게도 네, 했고 그렇죠. 너무 많이 언급돼서 그냥 되게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2001년에 처음으로 이 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달러가 9일 때는 폭락을 했고 예산이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은 이제 해피피트를 찍으러 가셨고 다시 하려고 해서 호주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나와서 정말 역경에 사막에서 꽃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웨이스트랜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말라버릴트가 1년을 기다렸는데도 정말 유례없는 폭우라서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나미비아라는 그 아프리카라는 사막을 갔고 그 지금 촬영기가 120일 뭐 이렇게 넘게 찍고 그 세트나 이런 거 할 때 촬영 이 팀 캠프가 뭐 미식축구장 3개 이렇게 찍었고 뭐 한 번 이동을 할 때마다 거기를 전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자연이나 이런 걸 절대 파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가 뭐 소위 뭐 생각하는 이제 마블이나 이런 영화들처럼 폭발적인 엄청난 수익을 벌진 않았고 뭐 심지어 어떤 분석에서는 이제 적자를 봤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되게 걱정을 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후속편이 나오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항상 좀 응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극장에서 좀 여러 번 본 것도 있고. 근데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죠. 뭐 그쵸. 그냥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이걸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공백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여백이 있는 영화들이고 이 스토리를 짜면서 이제 감독님 머릿속에 이제 세계관을 했고 뭐 퓨로사의 전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두 편의 각본이 더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거의 완성 단계의 수준이고 하나는 정말 약간 편집되지 않은 소설책처럼 돼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매드맥스 2편 그러니까 뭐 4편인가? 아 5편이다네. 어쨌든 네. 그 분노의 도로 다음 작의 부제가 뭐 퓨리오사다 이런 얘기들도 한참 돌았었는데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웨스트랜드다라고 이제 확정을 해줬고 뭐 토마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두 편 그러니까 총 세 편이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뭐 인터뷰상 해프닝으로 나는 이제 매드맥스를 찍고 싶지 않다라고 오보가 난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새로 힘들었다 뿐이지 다음 영화가 아닐 뿐이지 나는 항상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아직 확정이 되진 않은 필요사가 걸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떡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샤를즈 테론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의를 받은 적은 없다라거나 아니면 뭐 계약이 된 건 없다 요 수준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사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고 굉장히 영화가 좋았지만 네.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이제 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예. 이 영화의 구조가 캐리비안의 해적이랑 뭔가 유사점도 있고 대조점도 있는데 네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스는 이제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이 세계를 지나다니면서 인물들을 만나고 그 웨이스트랜드라는 세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시타델이 이 영화 이후에도 뭐 영원히 필요사나 그렇게 좋은 좋게 이렇게 가리는 모르죠. 보장이 없지만 망했을 수 있죠. 네, 어쨌든 또 다시 물을 뿌리고.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닫힌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이제 맥스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사건에 휘말려 드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캐리비안 해적도 처음에는 1편의 그 블랙펄의 저주를 보면 네. 잭스페로우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엘리자베스랑 윌터너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네네.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계급적인 차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거대한 해프닝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딱 그 이야기로서의 블랙펄의 저주 완결성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 오랜만이네 윌터너. 네. 근데 이제 속편에서 다시 엘리자베스랑 윌터너를 이야기에 끌어들이면서 네네. 저는 이야기가 좀 산만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잭 스페로는 항상 이제 관찰자로서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훑어놓는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매드맥스랑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리고 사실 1편에서 그러니까 캐리비안의 해적 1편에서 네. 잭스페리오의 비중? 그러니까 뭐 차지하는 스토리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맥스 정도의 역할 그 정도였는데 이제 잭 스페로가 하도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하다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3편에서 메인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영화가 엉망이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었어요. 잭 스페로가 재밌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너 이렇게 하고 싶잖아. 너 쟤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판을 흔드는 역할을 했죠. 판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맥스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맥스는 초반에 보면은 영화에서 계속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퓨리오사를 만났어도 자기 혼자 차 타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너만 태워줄 거야. 난 갈 거야. 난 갈 거야. 뭐 너 싫어. 바퀴벌레 같은 느낌. 네. 아, 좀 심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그렇게 우당탕탕 계속 이야기에서 이 퓨리오사의 이야기에서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이야기의 어떤 원심력이라고 해야 될지 계속 계속 끌어당겨오더니 결국엔 중심으로 들어와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야 말잖아요. 그리고 떠나죠. 뭐 본의 아니게.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또 내가 편하게 이 이야기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스스로도 깨닫고 한몫 챙겨서 죄송합니다. 네. 자꾸 그게 되게 재미있게 그런 유사점이나 대조점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게. 캐리비안의 해적기 그러니까 물론 흥행을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이제 전편의 인물들을 끌어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한 게 한계를 불러오지 않았냐라는 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드맥스는 좀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각하세요? 있는 거죠. 동편님. 매드맥스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의 이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캐리비안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캐리비안 그냥 매드맥스에 네. 대해서 퓨리오사가 또 나온. 저는 별로. 아, 또 나오지 않게 네. 똑같은 여기서 의견은.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래서 매드맥스 다음 편이 퓨리오스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아, 이 산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뭐 외전으로서 네. 퓨리오스의 이야기 자체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스피노프 정도. 네. 속편에선 또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아예 여기서 벗어나서 근데 웨스트랜드 아니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시 아스팔트의 세계 네. 아, 뭐 그런 데라던가 여기 일단 여기는 아니었으면 근데 뭐 가봤자 아니었어. 다 사막이죠 뭐. 그러니까 야, 시타델 그렇죠 시타델은 소금사막, 벗어나야죠 아니, 매드맥스 소금사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2편에서 2편에서 사막이었죠? 네 2편부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2편을 보면은 2편 오프닝에 1편에 사실 없던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오프닝에 첨부돼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뭔가 핵전쟁 이후에 뭔가 이게 그렇게 된 그렇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1편이 흥행한 이후에 2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나중에 추가된 거죠. 그렇지. 결국엔 좀 촘촘하게 만들어야 네, 하니까 세계를. 네. 그게 아니 저는 네, 근데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설득력은 조금 뭐 1편이랑 연달아서 영화를 보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만 사실상 뭐 이게 네, 예, 그렇지만 결국에 그로 인해서 그 무리수로 인해서 이제 매드맥스라는 세계가 굉장히 이제 맞아. 넓어진 거니까 북두 신권에 영향을 줄 만큼 네. 북두의 권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뭐 이제 매드맥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할까요? 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저희끼리 술 한잔 하면서 따로 사실상 이만큼 떠들었으면 많이 떠든 거 같긴 한데 진짜 많이 떠들었죠. 근데 네. 어쨌든 뭐 좀 마무리로 이제 좀 매드맥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하는 멘트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2016년이죠. 2016년 1월 1일에 집에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의식처럼 새해 첫 영화를 무엇을 봐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랬을 때 이제 매드맥스를 봤고 이제 좀 소위 헬조선이죠. 헬조선민으로서 제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자조적인 부분들 뭐 약간 회의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 되게 컸는데 이제 저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제 변화를 하고 좀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헬조선의 새해를 첫 맞는 영화로서 매드맥스를 딱 봤을 때 그래서 전 더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막 눈물이 막 났는데 그래서 더 좀 꿋꿋이 서 있고 물론 이제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꼰대 같은 막 이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오용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쨌든 아 어쨌든 내가 이 환경 안에서 그래도 더 자조나 이런 걸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 좀 더 힘을 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어요. 이 영화가 네. 특히 올해는 저는 뭐 이 영화를 처음에 극장에서 작년에 보는 순간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사람 저희 이제 뭐 저는 정확히 막 항상 이제 똑같은 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10 리스트 같은 걸 이제 네. 무의식 중에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명예 전당에 올리죠. 네네. 근데 정말 한 번에 한 방에. 네, 한 방에, 방에 그 베스트 10 어딘가에 이거는 이제 다른 영화를 밀어내고서라도 네. 이제 베스트 10에 들어간다는 네. 생각이 딱 들 정도의 골든 필름상 부여하죠. 준씨 영화제. 다들 정말 명예 전당 있지 않나요? 명예 전당 있죠. 네, 저도 있어요. 네. 명예 전당. 한 방에 올랐어요. 진짜 한 방에 올랐어요. 왓챠 별 다섯 개 줬습니다. 그쵸, 저도 진짜 오랜만에 다섯 개 줬어요. 네. 다들 왓챠 하시는 거 저는 왓챠를 안 해서 재밌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매드는 저는 일단 사실 저는 매드맥스 같은 영화가 완벽하게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따분한 영화 막 차이밍냥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데 키케르 뭐 그런 어, 네. 이름 어려운 감독 맞아요. 솔라리스 이런 거 근데 매드맥스를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약간 베스트 10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일단 이 영화 자체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쾌감을 가장 완전 100% 100% 이상 전달해주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았었고 네. 사실 그 쾌감 때문에 영화가 영화 전체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조금 나중에 생각났어요. 두 번째 봤을 때 첫 번째는 맞아요. 뭐 자동차 액션이나 뭐 모래 폭풍이나 이런 게 너무 스턴트 같은 것들 네, 극장에서 볼 때 와 이런 건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지 어떤 영화를 극장에서 보나 라는 갑자기 찬양으로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고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오형이 짱이다. 네? 아 오형. 제가 오형. 역시 오형이 짱이다 뭐 그런. 그, 아니지 않나? 그래서 블러드팩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개고생하고 반대지 않나요? 문신당하고. 그래도 에이, 뭐 여러모로 쓰임이 네. 많으니까. 저도 그냥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네. 저도 이제 영화를 저 성룡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성룡을 진짜 되게 존경하는데 뭐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영화가 주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 사실상 영화는 이제 활동 사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사진이 움직이고 어떤 정말 처음에 무성 영화였고 그냥 기차가 들어오는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저는 사실 무성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쾌감이 전 너무 컸어요 정말. 아 영화 무비가 아니라 시네마라고 했을 때 아 영화의 시초 이런 걸 돌아가 봤을 때 제가 또 마침 그 당시 얼마 전에 그걸 뭐였죠? 휴고를 봤거든요. 조르주 멜리에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영화의 약간 어떤 오마주나 찬양에 대한 이야기 되잖아요. 그거에 한창 좀 뽕에 맞아 있을 때 또 이 영화를 딱 보고 하, 역시 영화는 그런 활동 사진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뽕이 좀 빠지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사실 이런 영화가 좀 많지 않잖아요. 네. 정말 카메라로 장난치고 뭐 모든 영화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약간 제가 영화 그러려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그리고 약간 정말 이게 그 이 영화 실제 물리적인 충 이런 걸 줄 수 있는 영화들이 저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분노의 질주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영화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앞으로 정말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고전 영화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새로 나온 영화가 신작 영화가 이런 식으로 찍힌 영화를 본다는 게 너무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축복.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네. 무성 영화 중에 뱀파이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뱀파이어 시리즈? 루이 페이아드라는 감독이 네. 만들었던 뱀파이어 영화 네. 시리즈가 있는데 네. 거기서 스턴트가 되게 짜치는 스턴트였었어요. 네. 짜친다는 게 뭐죠? 약간 까만 배경에 까만 옷 입고 얼굴 이렇게 들이밀면 약간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의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쳤던 작품들이었었거든요. 그 스턴트적인 입장에서 근데 매드맥스 보면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봤던 이유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비슷한 의미에서 전 더폴도 되게 좋아하고 아 더폴 좋아요 버스터 키튼도 좋아하고 아무튼 그래요 또 얘기가 다시 길어질 수 있겠네요 네. 저희 빨리 영업을 이제 팬팬님이 하셔야 되니까 저희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짓고 매드맥스 여러분 혹시 안 보셨다면은 제발 강추. 네. 제발 부탁입니다. 네. 봐주세요. 보시고 후대 내가 이 영화를 봤노라고 어. 전해주시지. 혹시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는 나중에 정말 걸작이 되지 않을까요? 고전 걸작. 클래식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사료의 하나로 남을 거라는 저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한 매드맥스의 영업이 어떻게 잘 효과적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자영업자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1부인가요? 2부인가요? 3부인가요? 뭐 한 두 개 정도로 잘라서 올리지 않을까요? 지금 잘 모르겠네. 네, 어쨌든 네. 몇 부가 되겠죠? 어쨌든. 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팬팬님의 영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실 수 없죠. 시간이 7분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7분 내로 끝내야 되는 것이. 심지어 6분 내로 끝내야 되려나? 한번 해보기나 해볼까요? 아니면 네, 준비하신 그냥 대충 머릿속에 서머리 하신 게 있으면. 별로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네, 그럼 한번 네, 영업해보세요. 네, 일단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6분인데 약간 짜투리 옛날에 라디오스타 같네요. 네, 저희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자기가 영업하고 싶은 거를 영업할 건데 이제 팬팬님이 네. 하실 건데 뭐를 하실 거죠? 혹시 제가 지금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참 그렇네. 연어알을 할 건데요. 연어알. 왜 웃으시? 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는 그 네, 연어. 그 연어알. 음식 연어알 말씀이시죠? 네, 음식 연어알. 네.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두 분 중에? 그냥 호불호의 대상이 아닌데. 먹을 왜? 기회가 잘 없지 않나요? 먹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 초밥집 가면 연어알. 근데 연어알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쵸. 막기가 뭐지? 막기가 이렇게 김 거로 나오는 네네. 건가? 아 거기에 있거나 겨우치죠. 아니면 연어알 초밥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막 9,000원, 막 8,000원 막 이런 거 있던데. 날치알 큰 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연어알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가장 베스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한테 영업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만. 아니, 열린 마음입니다. 아니 이게 되게 처음에 연어알을 만나신 처음에 연어알을 만난 계기는 역시 일본이었는데 근데 왜 국내 연어알이 네. 시판이 되지 않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연어알을 따로 팔진 않죠. 제가 알기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마트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없죠. 좀 보관이 어렵지 않나요? 보관도 어렵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밥에 뭔가 그렇게 그런 거를 즐겨 먹는 문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유쾌한 비주얼도 또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안주로도 좀 괜찮고 약간 이게 조영미가 연어알의 조영미가 약간 그 니모를 찾아서 아니야 올챙이 알을 달라요 니모를 찾아서 초반부에 그 니모가 알일 때 약간 그런 거 연상되지 않나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연어는 좋아하시죠? 네네. 연어 훌륭하죠. 연어알도 뭐 있으면 먹어요. 막기는 네, 그러니까, 먹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 연어알 좋아해라는 질문 자체를 살면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연어알이야.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처음 들어요. 살면서. 그쵸. 좀 과장을 섞자면은 너 샥스핀 좋아해? 이러면은 뭐지 그게 막. 근데 이게 연어알이 되게 조형적으로 되게 완벽하면서도 약간 민감한 게 열을 조금만 가해도 금방 상하고 네. 보관이 좀 용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겠는데 네. 되게 연어알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빨갛고 빨갛다기보다는 좀 주황색과 빨강색 네. 그쵸. 약간 그 빨강색과 주황색의 오묘한 드래곤볼 동그란 동그란 원에 이거를 한 입 톡 씹으면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막 밍밍하지도 않고 약간 짭짤해서 시큼하기도 하고 약간 비리지도 않고 네, 오히려 국내에서는 밥 같은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 유통 문제 같아요. 유통 보관 널리 퍼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일까요? 근데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걸 연어알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드시는 분. 이게 일본의 마트에 가면 아예 팩으로 팔거든요. 그 연어 생연어처럼 약간 계란 팔듯이 일본은 연어. 워낙에 이제 수산물이 계란 팔듯이요. 이상한 데서 터지신다.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어 진짜 그래서 어. 저는 너무 좋아. 일본 갈 때마다 너무 좋은데. 놀랍네요. 어 근데 국내 오면 계란 비유가 확 오네. 심으로 그리고 살려고 해도 네. 안 팔기도 하거니와 한 한 팩에 거기서 3,000원, 4,000원 하는 거 여기서 15,000원, 20,000원 막 이러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근데 일단 다른 음식보다 연어알은 좀 조형미가 뛰어나고 네. 그런 뭐랑 같이 먹으면은 어울릴까요? 일반적인 가정 우리나라 가정식의 밥상에서 김이 제일 잘 어울리는 김. 것 같아. 그쵸 뭐 김. 연어알은 그냥 그 자체로 저는 그냥 그것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명란젓이랑 밥 먹듯이 약간 어, 그렇게 먹 그런 느낌을 생각했지 저는. 아 아니요, 저는 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냥 그것만 아, 먹어요. 괴식 아, 약간 괴식 느낌인데? 괴식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느낌이죠 그냥. 방송을 통해서 뭐 동호회라도 모집해 보시면. 연어알 혹시 모르죠? 아 연어알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 네. 난 혼자가 아니었어. 너무 뭐. 연어알 매니아로서 너무 외로웠어 그러고. 어제도 오늘도 팟캐스트에 혹시나 연어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검색을 해보는 사람도 아, 있을지도 모르고. 아 연어알 이건 키워드로. 근데 딱 연어알 딱 하면 팟캐스트 해시태그. 딱 하나 나오면 와 크, 괜찮다. 네. 연어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유통업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엔화가 또 올라서. 어, 아, 아 맞아 그래.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게 그 EU 탈퇴 다음 날이죠. 6월 25일. 저도 여름에 일본에 가려고 계획했어요. 어 진짜 그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연어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의 연어알은 일본에서 수입되는데. 고난의 시기네요. 그렇죠. 웨이스트랜드. 우리가 근데,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아 근데 연어알만 따로 드신 적은 없으시죠 두 분 다? 그쵸 없죠. 네 없어요. 기회가 없었고. 사실 마지막. 아무튼 조형적으로 좀 완벽. 되게 네. 근데 자영업을 네. 이렇게 네. 음식으로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신박하네요. 우리 어. 프로토타입 아니, 때는 좀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 했었잖아요. 본방송 때 연어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뭐 이렇게 먹기라도 하고 약간 보이는 팟캐스트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흥미가 좀 땡기긴 하네요. 신기하네요. 어. 네, 괜히 톡, 먹어보고 싶네요. 톡 터지는 톡 소리가 난다니까 입에서 톡 소리가 나요. 톡. 맛있는 김치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어, 그리고 슈팅스타. 약간 이거 여의주 같은 느낌이랄까? 네. 모아놓으면 예쁩니다. 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여러분 연화를 광고 들어왔어요. 연화를 찾아 드시고. 노르웨이. 네. 알래스카. 연화 동호회 관심 네.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강산혜 씨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병신 같은 병신 같은 영화. 스탑하면 되나? 아 힘들다. 날아가는 거 어, 딱 7시예요. 아, 진짜 불안하다. 스탑 저 하라고. 스탑 못 하겠어요, 지금. 스탑 불러까? 부를까요? 어, 불러요, 불러. 어떻게 불러? 나 무서워. 어떻게 그냥 부르면 되나? 스탑하다 날릴까 봐. 네. 너무 무서워. 그냥 스탑 한 정도로 날 날아가진 않게. 아니. 무서워서. 나 너무 추워 녹음하는 게. 온도를 좀 되게 정확하게 끝냈다. 안 맞춰서. 그래야지 뭐 돈 내고 빌렸는데. 근데 괜찮은데? 이거 그냥 정 아직 정지를 안 눌렀거든요.